하지만 더 이상은 갈 수 없는 거기까지만 그댈 배웅하고 난 돌아갑니다. 이별로 돌아갑니다. 내 사랑이 허락하는 여기까지만 내 눈물이 기억하는 여기까지만 그댈 배웅하고 난 잊겠습니다. 당신을 잊겠습니다. 정답을 정해놓은 당신이면서 왜 내게 길을 묻나요? 어차피 뒤돌아갈 거면서 눈물은 왜 보이나요? 아마 난 돌아가는 길이 멀고도 외롭겠지만 두번 다시 기다리진 않아요. 마지막 배웅이니까 허락하는 여기까지만 내 눈물이 기억하는 여기까지만 그댈 배웅하고 난 잊겠습니다. 당신을 잊겠습니다. 정답을 정해놓은 당신이면서 왜 내게 길을 묻나요? 어차피 뒤돌아갈 거면서 눈물은 왜 보이나요? 아마 난 돌아가는 길이 멀고도 외롭겠지만 두 번 다시 기다리진 않아요. 마지막 배웅이니까 두번 다시 기다리지 않아요. 마지막 배웅이니까.